어떤 일이나 행위를 처음으로 함, 또는 어떤 현상의 처음. 바로 시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새로운 것의 시작은 늘 우리를 설레게 합니다. 시작의 출발점에 서면 이 길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많은 기대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서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발점에서 서 있기만 한다면 시작이 되지는 못하겠죠. 네, 2015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일들을 시작하셨나요? 저 요셉이는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시작점에서 출발하려 합니다. 물론 기대 반 또 염려 반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적어도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방송은 하나님의 꿈을 전해드리는 요셉이의 엎드림입니다. 디사이플스의 It's Coming New Day, 첫회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출발해볼까요? 와우 CCM 가족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먼저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금 어색하고 조금은 낯설게 여러분과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엎드림의 진행자 요셉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방송이라 조금 떨리기도 하고요. 긴장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 저도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넉넉하고 살기 좋은 고향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줄 테니 고향을 떠나 준비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마 저 같으면 주저했을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도 믿음으로 출발했으니 말입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여줬죠.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함께 믿음의 모험을 떠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이 곡을 들으면 용기가 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김명식의 믿음의 모험입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는 무모한 것도 같은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에 다 맡기면 눈앞에 있는 가능성들도 내겐 환상이 되고 새롭게 보일 줄인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 하시니 내가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 이제 사라져가고 새롭게 보일 주님 계획들로 나는 기대 가득하네. 주님과 함께한 믿음의 모험 어디를 가든지 주만 바라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네, 2015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주가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 보는데 보통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현대인들에게는 약한 의지력보다는 분주한 삶의 현실이 그 계획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바쁘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십니까? 지금 쌓여있는 삶의 짐 때문에 여행 생각도 못 해보셨다면 앞으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떠신지요? 세상 곳곳에 복되고 아름다운 이야기와 찬양을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족을 붙이면 저희 방송에서는 다른 방송에서 절대 들어볼 수 없는 희귀한 자료들을 공개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란 게, 이 라디오 방송이란 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재미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참여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와우 CCM 홈페이지 요새비의 엎드림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십시오. 정성을 다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요즘 분주한 세상을 살아가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라고 들려드립니다. 어노인팅 오집에 주를 악무하는 자.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벌써 지치지 않으셨겠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지치고 성경에 자빠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럴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신이 올라갈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암호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암호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내게 독수리같이 기뻐 한자 올라가 올라가 네, 어노인팅 오집에서 주를 앙모하는 자 듣고 왔습니다. 자, 주를 앙모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모하고 우리 모두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저희 방송 요셉의 엎드림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와 노래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로 선교지의 삶의 간증과 예배를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보통 선교하면 목숨을 걸고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러한 열정의 헌신을 선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선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세상 각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엎드림 지금 첫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2부 순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2부 순서에 아주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혹시 타보셨나요?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낭만적인 기차 여행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시베리아 횡단열차, 아 참 이 영화 너무 옛날 영화인가요? 네, 아무튼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자, 도대체 이분들은 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게 됐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2부 순서 기대해 주십시오. 네, 요셉의 엎드림 방송 시간과 듣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와우 CCM 홈페이지 wowccm.net으로 오시면 본방송 들으실 수 있고요. 물론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다면 어디에 계셔도 편하게 본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폰에서는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시면 와우 CCM이라는 앱이 있어요.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iOS 사용하시는 아이폰에서는요, 튠인 라디오라는 앱이 있습니다. 자, 이 앱을 설치해도요, 수요일 본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방송 놓치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와우 CCM 홈페이지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의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신 국내외 선교 여행 이야기,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나라와 또 선교적인 삶의 이야기, 그리고 예배와 찬양을 소개해 주십시오. 사연과 신청곡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게시판에 오시면 방송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주 고도시리 그가 오사 보수하시리 오랜 흑암의 멍에 꺾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너의 눈물 씻어주시리 너를 구원하시며 택함받은 백성 돌아오며 기뻐 노래하리라. 슬픔과 탄식 다 사라지고 영영한 기쁨 넘치리.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주 구원하시리. 그가 우선 보수하시리. 네, 부흥 이천의 강한 용사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요셉이의 엎드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 제목이 엎드림인데요. 영어로는 엎드림이라고 쓰고요. 저희 한국말로는 엎드림이라고 읽습니다. 우리의 꿈을 세워가는 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 꿈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인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 이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선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자, 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기자 정나온입니다. 2003년 1월 믿음의 씨앗을 담은 작은 인터넷 라디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와우 CCM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와우 CCM은 24시간 찬양이 흐르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사역을 중점으로 선교지의 현지어 찬양 보내기 캠페인인 축복의 씨앗 사역, 아름다운 크리스천 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선교 사역, 그리고 학원 선교 및 문서 선교 사역 등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담아내기 위해 와우 CCM과 구성원들은 언제나 기도와 열정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우 CCM에는 넉넉한 재정도 인력도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더 좋은 방송과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와우 CCM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와우 CCM 300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지금 와우 CCM에 오시면 참여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엎드림 2부 순서에는요, 아주 귀한 손님들이 와 계십니다. 먼저 사진작가 김도태 작가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진작가 김도태입니다. 요셉이의 엎드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떠나는 여행을 앞으로 함께 진행하게 될 김도태라고 합니다. 네. 아주 많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도태 작가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작가세요. 수많은 CCM 앨범의 자켓 사진을 찍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송정미, 뭐 소리엘, 네, 뭐 김수지, 네. 뭐 김명식부터 네. 시작해서 뭐 부흥한국까지 네, 많은 작업들을 같이 했는데요. 네,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제가 찍었던 자켓을 한번 다 본 적이 있어요. 아...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뭐 CCM과 뭐 클래식 그다음 뭐 우리 대중음악 네. 다 해서 한 300장 정도 우와, 되더라고요. 네, 엄청나네요. 네. 돈으로 한 산 네, 돈을 많이 벌으셨다는 얘기죠. 네. 네, 굉장히 유명한 우리 김도태 사진작가님을 저희 엎드림 방송에서 앞으로 자주 뵙게 될 텐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진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자, 요즘 디지털 카메라 보급으로 일반인들도 사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높아져 있는데요. 어떻게 사진 잘 찍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럼요. 그 기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앞으로 사진으로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가지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카메라로 좋은 결과물들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꼭 좋은 카메라가 있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네. 그렇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저희들이 요즘에 작업하는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 낼 수 있습니다.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전문 사진작가의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들어주십시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진작가와 어울리지 않게 그 극단에 뭐 관계돼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1급 비밀이었는데 거기까지 벌써 비밀이 샜군요. 네, 비밀이었나요? 큰일 납니다. 네. 네, 그 극단 비유라고요. 오랫동안 선교 연극을 했던 곳이고요. 극단 비유는 그 제가 한 7년 전부터 사진 작업과 디자인 네. 그렇게 교제하는 중에 저한테 이제 마음을 주셔서 작년부터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극단을 통해서 사회 이슈들, 문제들을 다루고 같이 연출과 작가하시고 그다음에 음악 만드시는 분들은 다 따로 있고요. 배우들도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은 네. 사회 문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연기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극단 비유라고 합니다. 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뭐 공연 준비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아주 행복한 굿뉴스인데요. 네. 저희가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네. 대학로에 있는 선돌 극장이라고요. 네. 거기에서 유추프라카치아 연극 유추프라카치아를 공연하게 됩니다. 네. 유추프라카치아는 그 설리반? 그렇죠? 애니 슬리반. 네, 네. 애니 슬리반에 대한 이야기. 애니 슬리반의 실화를 만든 영화 연극이고요. 네. 만 원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와, 연극 만 원에 본다는 게 좀 쉬운 네. 일이 아닌데. 네. 방학을 네. 맞으셔서 부모님들이 네.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유추 네. 프라카치아에 대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네, 말씀해 주세요. 26회 거창 국제 연극제가 2014년도 네. 8월에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유추프라카치아라는 작품을 가지고 참가했고 거기에서 금상을 수상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저희 그 여자 배우이신 네. 김혜강 선배가 여자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대단한 작품인데요. 아주 네. 퀄리티 있는 네. 작품을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15일부터 네. 25일까지 네. 단돈 만 원에 단돈 만 원의 행복으로 네.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연극 그 굉장히 유명한 연극이고요. 좋은 연극인데 여러분들 꼭 가셔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을 더 모셨어요.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두 분 나와 계시는데 이분들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입니다. 네, 요즘에 그 초야에 묻혀 계시기 때문에 어디 사시는지 굉장히 수소문해서 찾아냈어요. 네, 자, 앞에서 들은 강한 용사, 우리 부흥의 강한 용사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우리 오영진 목사님과 찬양 사역자 손윤아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뭐 초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그렇게 초야는 아니고요. 저희 안산에 오시면 저희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반석교회에서 사역하느라고 좀 덜 찾아뵌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교회 사역으로 많이 바쁘신데요. 저 용진 목사님께서도 그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사실 과거가 화려했어요. 제가 과거를 조금 뒤져봤거든요. 네. 이분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과거에 뭐 락 가수였다는데 맞나요? 그 소문이? 네, 저희 교회 이름이 락처치이고요. 안산에 있어요. 아, 교회 이름이 락처치. 네, 네. 락커 출신의 네. 그 목사 이고요. 네. 예전에 참 험난한 시간들을 많이 예, 머리 길고 네. 이태원과 우리 신촌을 누비면서 기억나는 그때 교복이 네. 이제 그 가죽 자켓, 검은 가죽 자켓에 네. 쫙 붙는 이제 바지. 예, 저희들의 교복이었죠. 네, 지금 모습은 네. 뭐 상상이 안 되는데 이 두 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오 목사님, 제가 오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인사했을 때 기억이 나는데 꽤 오래전이에요. 97년도 대전에서 CCM 컨퍼런스를 굉장히 크게 개최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CCM 가수는 다 모인 것 같아요. 네, 그 자리에서 한번 네. 인사를 제가 저도 갔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 자리에서 인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뭐 양치기 밴드입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셨어요. 네, 그때 뭐 락하실 때 밴드 네. 이름이 양치기 밴드였나요? 락할 때 밴드는 더 무겁고 힘든 제목이었고요. 밴드 아, 이름이. 네. 아, 네. 그리고 그때는 CCM 밴드였어요. 아, CCM 밴드. 네, 그리고 양치기 밴드. 양치기 밴드 좀 양치기 좀 우스운 것 같지만 좀 이렇게 들판에서 예배하는 네. 그런 예 다윗 것 같은 그런 다윗을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당시 CCM계에서는 아주 혁신적인 음악으로 활동하고 주목받았던 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음반을 이제 준비하시고요. 또 음반을 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아주 희귀한 자료를 하나 준비해왔어요. 이거 보시면 아마 뒤집어지실 텐데 저랑 연애하기도 전에 사진인가 보네요. 네, 이거 보이시죠? 네. 와. 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냥 라디오라 이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구하셨대요 세상에. 네, 2000년에 발행된 CCM 전문 잡지 CCM 룩지를 아주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여기 표지 사진에 네네. 네, 많이 밴듯한 그런 분이 지금 계세요. 굉장히 풋풋한 사진인데. 그러게요. 무슨 홍콩 영화 배우 같은데요. 저 사진 찍은 장소가 기억나요. 삼청동에 네. 그 재즈 클럽이 있는데 네. 그 계단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분을 네. 거기까지 모시고 가서 어머나. 네. 거기서 이렇게 폼을 좀 잡고 찍었던. 네. 그러나 계단은 하나도 느낄 수 없는. 그러게요. 제가 의도하지 않은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마지막에. 네. 근데 저 그 무스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무스탕. 상위 1%만 입을 수 있었던. 아, 네. 뭐 품질은 뭐 아실 거예요. 네. 네. 품질은 뭐 보증이 이태원산 아니라는 것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뭐 당시에. 알아서, 네. 저 이렇게 그 잡지 표지 모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유명해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저도 못 해봤던 건데 네. 그런 과거가 있으셨군요. 영광입니다. 오늘.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오늘 영광입니다. 오영진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아까 목소리 그 강한 용사를 통해서 정말 그 고음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한 용사를 많은 청년들이 뭐 불러보려고 이제 그 시도를 하는데 중간에 포기를 한대요. 음이 높아가지고. 네, 아주 고음까지 정말 멋지게 내셨다. 제가 이번에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곡을 제 학생들에게 네. 꼭 중간 시험 곡으로 네. 테스트를 해보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지금 도전해봐라. 그렇죠. 네. 미션 곡으로. 좋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저 전에 이 노래를 녹음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사실은. 사실 저 그때 양치기 밴드 할 때도 약간 CCM 중에서도 언더그라운드였기 때문에 네. 별로 주목이 못 받았죠. 근데 많은 분이 이 고영원 선교사님 만든 곡을 불렀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레인지가 넓어요. 그렇죠. 낮은 음은 낮고 네네. 높은 음은 높고. 네. 근데 이게 좀 마땅치 않았나 봐요. 누구는 낮은 음이 좋은데 또 누구는 높은 음이 좋고. 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 믹싱 넘기기 마지막 날 제가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그 네네. 예, 그 곡이 그러면 선택이 된 거네요. 네, 그 마지막 네, 날 제가 불렀는데 네. 이제 그쪽에서 제작진에서 오케이 한 거죠. 아. 제가 부흥한국에 이제 그때부터 네. 참여하게 됐는데 참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죠. 네. 네. 자, 우리 강한 용사의 또 버금가는 또 오영진 우리 목사님의 그 앨범이 있어요. 오영진 997이라는 앨범이 있는데 거기서 곡 한 곡을 저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그 곡 중에서는 달맞이 꽃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영진 997의 달맞이 꽃 듣고 오겠습니다. 되었을까 내가 빛을 찾아 헤매이던 날인 검은 대지 열기가 나를 더욱 점점 지치게만 하는 빛을 볼 수 있을까 슬픈 계절 속에 잠든 나의 눈이 너를 기다렸어 빛을 얼굴 나의 모습 기다릴 수 있을까 멋있네요. 저도 뭐 예전에 들어보고 안 들어봤지만 다시 들으니까 너무 새로운데요. 네, 다시 들으니까 새로운 거죠. 네, 아주 여러분들 뭐 들으시면서 또 아, 참 대단한 그 보컬을 소유하고 계신 가수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실 텐데요. 자, 오영진 목사님의 사역을 뒷받침하고 뒤에서 열심히 밀어주고 계신 우리 손유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손유나 사모님의 과거도 좀 캤어요. 아, 무서운 방송입니다. 막 과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아주 무서운 방송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네요. 네, 저희 방송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게 그 CCM의 희귀 자료들 제가 굉장히 많이 보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떤 야, 과거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역사네요. 역사. 다시 보인다. 네. 그런 자료를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요. 앞으로 이 방송 자주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좀 CCM하고는 조금은 다른 장르의 네, 음악인데요. 네, 한번 잠깐 듣고 와 볼까요? 네. 네. 세상에. 네, 여러분 이거 깜짝 놀라셨죠? 이거 손유나 사모님의 목소리예요. 이게 언제 적이죠? 제가 12살 때죠. 네, 오늘은 약간 오버하는 방송 우리 하고 계시는데 방송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12살 맞습니다. 12살 목소리를 22살 때 했죠 뭐. 네, 이거 사실 12살보다 더 어린 목소리예요. 아. 거의 이 그런가요? 음악이요. 어디 사용됐던 음악이냐면 여러분들 뽀뽀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국민방송. 국민 유아방송. 그렇죠. 뽀뽀뽀에 그 고고고 고양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 코너 타이틀이었어요. 네, 네. 제가 그때 알바를 좀 했습니다. 알바. 그 당시에는 뽀미 언니가 노래를 못하는 뽀미 언니일 경우에는 그 목소리 대타를 썼었거든요.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 대타를 뽀미 언니 노래를 대타를 했던 때 앨범이 그 곡인데 네. 야, 이거는 저희 가보로 계속 그렇죠. 볼칸해야 될 정도의 자료를 네. 가주기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96년도 당시에 뽀미 언니의 목소리를 그렇죠. 연기해 주셨던 자 손미나 사모님의 과거입니다. 아, 네. 그 네. 이후로 어린이 앨범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죠? 네. 네.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 음악계의 황금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이 찬양 사역을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도 네. 어린이 목소리였어요. 그 예전에 좋은 씨앗이라는 그 이유정 목사님 그 앨범이 네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 2, 3년 선배님이 만드신 네. 어린이 찬양곡을 그때 콘서트 때 잠깐 어떻게 어떻게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네. 그게 계기가 돼서 어머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찬양 사역의 길을 들어서게 됐었네요. 아 그렇군요. 이 어린이 네. 음악을 통해서 또 그렇네요. 와 우리 손윤아 사모님의 음반이 한 장 있어요. 정말 네. 저도 좋아하고 또 자주 듣는 음반인데요. 자 우리 손윤아의 여호와 이레 함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받으신 아, 참 목소리가 풋풋하죠. 이렇게 고와요. 어떻게? 보통 남편은 참, 네.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참 고운 목소리.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손윤아 사모님께서는 찬양사역으로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시고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우리 오영진 목사님의 사역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는 또 사모님의 역할도 지금 감당하고 계시고요. 네.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도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네. 시간이 참 오래됐네요. 결혼한 지도 오래되고 돌아보니까 사실 목회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네. 결혼하면서 이제 신학의 길을 가시겠다고 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말리고 왜 꼭 가야겠냐, 이 길을 꼭 가야겠냐 이렇게 하면서 그랬군요. 이렇게 지내왔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됐어요. 그리고 네. 학교에서는 백석대학교하고 백석예술대학교에서 보컬 전공생들 네. 만나고 있고요. 아, 교수님으로 또 네, 일하고 계시고요. 네, 시간이 빨리 지나네요. 네, 오영진 우리 목사님과 그 손윤아 사모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2015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그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새해가 되면 그 목표 세우잖아요. 내가 네. 이거는 내가 꼭 해야겠다. 뭐 한 가지씩 그래도 올해는 내가 이걸 꼭 해야지. 뭐 이런 이제 소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런 걸 꼭 해야지 하고 세운 목표들이 있으세요? 예, 네. 우리 김도태.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첫째 고요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그림 성경 읽어주기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네. 그림 성경 책이 지금 네 권 다섯 권째 책을 지금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게 일단은 첫 번째 제가 꿈꾸는 소망이고 두 번째는 제 개인 사진전을 올해 안에 네. 준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저희 극단에서 지금 1월에 공연하고 있는 유추프라카치아를 제가 뮤지컬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좀 쉽게 그리고 은혜롭게 다가가는 작업들을 하기로 원합니다. 네. 아, 네. 자, 모두 그 바라는 목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진 목사님 뭐 올해 목표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세요? 네. 뭐 저도 선교단체에서 그 동원 사역을 쭉 했었고 어떻게 보면 선교 단체에 되게 좀 적합한 그런 종류의 사람인데 지역 교회를 섬기게 됐죠. 그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좀 이제 알 것 같아요. 해스가 좀 지나면서 좀 속된 말로 더 이상 남지 않은 장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또는 건강한 지역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교육, 목회, 목양 이 모든 것에 대한 좀 실제적인 색깔들을 가지고 사역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소위 자녀와 열방을 네. 제사 삼는 우리 한쪽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목회를 좀 더 색깔을 내기를 원하고요. 또 저희는 홈스쿨을 하고 있는데 홈스쿨이요? 어떻게 보면 네. 좀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어떤 공교육 전체에 대한 어떤 저항을 하고 있는 어떤 작은 군인데 그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좀 예술학교를 좀 열어서 창의적인 예배자들을 좀 일으키고 싶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꿈이고 네. 좀 예, 그 발판을 놓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 참 기대가 되는 네, 그런 비전인 것 같습니다. 손윤아 사모님 뭐 올해 한 해 목표? 네, 제가 몰랐는데 세상에 나이를 잘못 계산했더라고요. 올해 제가 마흔이 됐어요. 마흔이요? 네. 마흔이 되니까 몸도 네. 다르고 이 생각도 너무 달라지는 한 해를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뵈면 사실 전혀 마흔 같지 않죠. 아, 감사합니다. 네. 아직도 사실 그 옛날 모습이 있으세요. 네, 저희가 네. 너무 오래 아는 사이. 네. 네. 그래서 좀 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네. 앞에 이제 남은 생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40에 벌써 남은 생이 나올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내가 네. 선배님들 앞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원해를 많이 받고 있다는 점. 네, 지금 벌써 분위기 약간 처졌어요. 네, 나이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네, 아. 지금 저희가 가야 될 이제 새로운 2015년을 여는데 맞아요, 맞아요. 벌써 남은 생 준비하고. 네. 저희 방송 이런 방송 네,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자, 저희도 광고 듣고요. 3부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최수민입니다. 저는 1969년 KBS에 입사해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심이, 달려라 하니의 나엘이, 떠돌이까치에서 엄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음향 감독으로 활동한 남편부터 큰아들은 영화 제작자로, 또 작은아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배우 차태현입니다. 방송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고 바라보며 누구보다 방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와우 CCM의 사역은 그래서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재정이 탄탄한 상업방송과 달리 선교방송인 와우 CCM은 물질의 부족으로 장비와 인력, 그리고 컨텐츠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제 와우 CCM이 개국 1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함께할 300명의 물질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후원의 손길이 모여져 큰 힘이 되어 인터넷 공간 안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지금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와우 CCM 홈페이지를 통해 300 후원 용사가 되어주십시오. 그 손길이 세계 곳곳에 믿지 않은 영혼을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찬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네. 이곳에 모든 사람 주님 사랑해. 행복이 넘치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이곳에 언제든지 모든 것? 응? 여기는 24시간 와우 CCM. 네, 자 3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엎드림 방송에서는 선교여행의 이야기와 세계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세 분은 어떻게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여행 정말 좋아하죠. 아, 정말 좋아하세요? 네. 네. 여행은 저에게 힐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힐링? 약간은 좀 멘트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저기, 오영진 목사님, 여행 좋아하세요? 네네. 저는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제 삶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삶이. 삶이 여행이다. 남겨진 것이, 네. 여행의 유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 여행의 유산. 좋은 말씀이세요. 네, 손윤아 사모님 여행 어떻게 좋아하세요? 제가 그 여행의 유산의 폐해를 네. 살고 있지 않나. 갑자기 이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편의 멘트를 들으니까. 아, 그래요? 뭐 어떤 뭐 사연이 있나요? 제가 몇 주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숙소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편과 함께한 그 여행이 네. 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짐 싸고 기억나는 뭐 여행 있어요? 저희가 신혼여행을 40일을 했어요. 신혼여행을 40일 가요? 진짜 들으시는 분들은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어떻게 40일을 여행을 했냐? 네. 그냥 짐 싸고 뭐 숙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네. 떠나서 네. 숙소가 되면 가서 자고. 신혼여행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네. 그런 여행을 했는데 세상에 집이 숙소 같다면 네. 아 제가 여행의 폐해를 아직도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다시 결혼하면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군요. 네, 저희 그 저희 신혼여행이 네. 사실은 좀 재밌었어요, 되게. 아, 그 에피소드를 재밌었으나 제 입장인지 네.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가는 나라마다 막 가스 끊기고 네. 물이 끊기고 아. 뭐 그러자 넘어가면서 네. 눈이 많이 와서 네. 버스 안에 갇히고 제가 입이 네.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 버스 안에서 네. 국경에서 또 국경에서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를 네. 검증할 그 시스템이 없으니까 아 한국인이라고 그러니까 네. 네.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못 넘어가고 이 터키 시골 지역인데 네네. 그런 시간들 많이 하면서 네. 우리 안에 참 어떤 우정이 많이 싹텄던 것 같아요 그때 아 우정이요? 네, 지금 손톱빛은 우정으로 잊을 수 없는 동료의 어떤 우정이죠 너무 어떤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네. 네. 보통 추억이고. 그거는 저기 여행이라고 안 그러고 뭐 방랑 뭐 이렇게 하질 않나요? 그래서 저는 네. 젊은 친구들에게 네. 신혼여행에 대한 네. 도전을 주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40일? 저희가, 네 40일에 네. 마지막에 저희가 네. 하나님 하지만 다 풀어주셨죠 그 이제 그쵸, 잊을 수 없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오가면서 네. 그러니까 육로로 여러 나라를 겪으면서 네. 저 부부가 첫 시간을 네. 아, 그 마지막에 정말 손길을. 하나님이 예. 성지 순례를 공짜로 시켜 주시는데요. 아, 거기서 풀리셨군요. 네, 네. 네. 저희가 진짜 원래는 이스라엘까지 못 가고 네. 한국으로 저는 돌아오자. 아. 돈도 다 떨어지고 네. 나도 다 너무 힘들다. 네. 근데 너무 기가 막히게 그 성지 순례를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혼여행다운 신혼여행을 네. 이스라엘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셨다는 데도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그 앞에 공짜라는 게 네, 기분을 이렇게 확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공짜로 네, 공짜로 성지 순례여행 네.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신혼여행을 꿈꾸시는 분들 네, 한번 40일의 신혼여행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도전해 볼 만한 여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단어가 하나 생각나요. 1937DK 야, 이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는데 몇 년도였죠? 이때가? 네, 2005년도. 2005년도. 네, 2월에서 3월. 맞아요. 2005년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네요. 사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3부 네,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부터 극동이죠. 동쪽에서 우즈베키스탄 까라칼빡스탄까지 아라레가 있는 지역까지 약 36km 정도? 아, 네. 아, 아니요. 만 키로. 예, 네, 그렇죠. 만 키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거를 36일간 저희가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무슨 정신으로 이거를 시작을 했나요? 저도 돌아보면 네. 제 인생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여행 전후가 네. 제 삶이 좀 어떤 전환기가 바뀐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사실 맞아요. 저도 그래요. 몸도 그렇고, 사실은. 몸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가. 네네. 정말 잊을 수 없는 여행이죠. 네, 아무 그 얘기 저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저희가 탔던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참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영화 닥터 지바고 아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또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이제 또 오래되신 분들이실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도 이 음악 들으시면 아마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잠깐 들어보세요. 네, 닥터 지바고의 그 주제가 있는데 아시겠죠? 네, 그 영화에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나와요. 눈 덮인 데를 열차가 쫙 달리는데 저희가 그 열차를 타지 않았습니까? 어떠셨어요? 아, 저는 모스크바 지나가는 그 3일 동안 네. 원래 모스크바를 이렇게 안 지나갔어요. 아, 그치, 그 라인이 아닌가 본데. 모스크바 밑에 라인으로 지나가요. 저희가 모스크바까지 안 가고 노보시비리스크까지 갔어요. 맞아. 죄송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거짓말 방송을 할 뻔했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착각하신 모양인데. 네, 맞아요. 그럴게요. 네, 그 아래쪽을 지나갈 때 저는 3일 동안 변비를 알았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었었어요. 화장실. 아, 화장실 맞아요. 불편했죠. 맞아요. 네. 그냥 철길이 바로 보면서 네. 그 떨어지는 어머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식사하시는 분들 계실지 네, 모르겠는데 맞아요. 화장실이 그 버튼을 누르면 아래 그 철길이 보이죠. 그렇죠. 네. 철길이 상당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철길 이렇게 이쁘다고 손잡고 걷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다 그 혼적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 화장실 기억도 사실 있고요. 또 뭐 어떤 기억들 나세요? 저는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겨울에 여행했었는데 맞아요. 예. 다 반팔 입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네. 아 러시아가 이렇게 춥지만은 않은구나. 네. 열차는 지금, 이렇게 덥구나. 지금 그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뭐 이렇게 팁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열차 안에 더워요. 맞아요, 더워요. 네, 그래서 뭐 반팔 하나씩 뭐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시 저희가 2월이었기 때문에 밖의 온도가 영하 35도, 36도 막 이렇게 내려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추워도 열차는 덥다. 네, 그러니까 뭐 추울 거 걱정 안 하시고 네 열차 타셔도 괜찮고요. 그다음 뭐 팁 하나 더 드린다면 열차 안에 그 물을 끓일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끓는 물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라면 맞아요. 가지고 타시면 예, 부어서 컵라면 바로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열차 참 낭만적이지만 막상 경험하면 또 낭만이라는 게 그게 또 다른 의미로 또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기대해 보시고 도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기차를 타면서 참 잊을 수 없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도 섬뜩섬뜩한데 그 사진을 찍으려고요. 그 뒤에 열차 그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 끝 열차였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문을 열고 바뀐 줄 알고 딱 열었더니 다른 열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열차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또 문을 열었더니 또 열차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환타지도 아니고 그죠? 네, 맞아요. 환타지도 아니고 이거 끝이었는데 그렇죠? 뭐 뒤에 계속 기차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그 열차 안에서 사람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이게 긴장감이 조성됐던 이제 사건인데 기억들 하시죠? 네. 네. 저 혹시 뭐 그때 상황 잘 알고 계시죠? 한 말씀해 주세요. 제 기억에는 네. 그 이제 그 두 칸의 열차에 각각 네. 방들이 이제 2층 침대들이 있는 네, 방들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 시베리아 벌목공들이었죠. 네, 북한에서 북한에서 네, 네, 맞아요. 북한에서 시작된 열차가 네. 그 시베리아 열차의 뒤 꽁무니에 묶여서 네. 이제 그 벌목장까지 가는 그런 네, 일이었는데 네. 거기를 우리가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네. 엄밀히 얘기하면 거기 북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맞아 비행기도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비행기 다른 외국 비행기 타면 그 영토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나올 때 네. 실제로 벌목공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앞쪽에 있었던 그들을 통솔을 하고 이끌었던 리더들이 나온 거죠. 간부들이죠. 네. 아 그때 저희 굉장히 긴장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네. 떨려요. 그, 네. 그분들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때는 너무 살아있는 눈빛. 두려움이 있었죠. 그 첫 순간을 사실 좀 긴장감이 두는 마치 38선에서 남한군과 북한군이 대치하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딱 그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때 참 그 한 분이 도와줬던 분이 계세요. 저희 그 그렇죠. 가이드 하셨던. 그러니까 사실은 문이 닫혔고 네. 그러니까 남과 북 사람들이 이제 만난 건데 네. 사실 그분들이 문을 계속 닫으면 뭐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때 지금 말씀하셨던 할머니 우리가 네.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이죠. 네, 그렇죠. 그 나제르다라는 네. 칠순의 네. 할머니가 그 북한 벌목공들에게 그 우스리스크 역에서 네. 그 밥을 해주고 네. 화장실 갈 수 있는 티켓을 주는 사역을 했던 분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이 북한 분들이 네. 어떤 긴장을 좀 풀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얘기가 됐고 네. 고려인의 역할이었죠, 사실은 남북한 사이에서의 네. 그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해준. 네. 그 일이 아니었다면 글쎄요. 진짜 할머니 덕에 그 열차, 그 북한 네. 열차에 초대 받아서 네. 그 백김치 먹었던 게 아직도 생각나. 아 평양 백김치. 평양에서 막 얼려 갖고 이제 온 김치. 사실은 저도 좀 회개했었어요 그때.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사실은 좀 그곳에 가서 네. 이제 그 긴장 관계를 해소됐지만 네. 다시 헤어졌죠. 우리는 네. 우리 객차로 그렇죠, 오고 그렇죠. 그분들은 그분께 있고. 네. 사실 우리가 좀 두려웠었어요. 네. 우리 모두가 그때. 맞아요.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다시 문 열고 와서 우리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나는 네. 생각을 우리 모두 했었죠. 그래서 네. 막 문 잠그고 막 그랬었잖아요. 진짜? 그런데 아, 그때는 모두가 그랬을 거예요. 그 상황이 되었다면. 근데 그때 아침에 이분들이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문 열었을 때 정말 백김치. 맞아요. 그걸 한 그릇 가져와서 전할 때 회개했죠. 그때 정말 한민족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거 우리가 정말 한민족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사실 그쪽 대화를 저희가 나눴잖아요. 그렇죠. 뭐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다음에 남한 대한 이야기 나누는데 차고 애매한 게 있어 호칭. 예, 어려웠죠. 우리 그분의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되나. 참 순간 애매모호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김일성. 그 안경이 그렇죠. 유행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그 얘기를 꺼냈다가 뒤에 호칭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네. 끝내 장군님으로. 맞아. 그때 저희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야 그래 일단은 뭐 여기 이 분위기에서는 장군님으로 같이 가자. 일생 장군님으로 제가. 네. 일단 뭐 장군은 장군이니까요. 네. 일단 저희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 만나면서 저희가 참 가슴에 담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나라였던 북한을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또 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평양 백김치 사건. 근데 그분들이 네. 생각보다 열려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저도 그걸 느꼈는데. 그렇죠. 이분들도 이미 이제 다른 나라들을 경험했고. 아. 이제 대내외적으로 뉴스도 많이 접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남한 사회나 통일에 대한 생각도 실제적이고 네. 굉장히 개방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네. 깜짝 놀랐죠. 네. 그 논리적으로 우리가 저도 안 딸린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네. 저도 막 좀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대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가 네. 통할 수 있는 네. 네. 민족임이 그 열자에서 맞아요. 검증이 된 거죠, 사실은. 그곳에 사는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사실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나라를 어떤 사람이 다스리느냐 이제 그 사실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그 문제들이 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때 그 열차를 저희가 참 오래 탔어요. 오래 타면서 뭐 북한에서 온 백김치 사건 저 얘기도 좀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그 타고 간 게 아니라 중간 중간 역에 서서 저희가 뭐 또 사 먹기도 하고 예 뭐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정말 네. 그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열차 가면 역에 딱 내리면 역 바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설 뭐라 그래요? 네. 근데 좀 플랫폼 네,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거기서 할머니들이 그 러시아 그 짠 특유의 그거 있어요. 머리 네, 이렇게 머리 쓰는 거. 그거 네. 딱 쓰시고 네. 삶은 계란 그다음에 그 러시아식 무슨 훈제 물고기인데 네네네. 네. 그게 되게 귀하다 그러더라고요. 맛있다고 네. 그러시는데 사실. 네. 좀 용기가 필요했었죠. 그게 참 생각이 나요. 얘기하니까 나 네. 진짜 생각나는 게 있네요. 네. 제가 속칭 찐계란 사건. 찐계란 사건이 있나요? 바이칼 찐계란 사건. 그 사건은 바이칼. 우리가 네. 사실은 그 여섯 명이 여행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사실 식당 칸도 이용 안 했잖아요. 그 나제르다 할머니가 맞아요. 나제르다 할머니가 싸준 그 빵가루 같은 거 뜨거운 물 부어서 먹으면서 진짜 그 맞아요. 시간을 통과했는데 네. 이제 팀원에서 불만이 생긴 거죠. 팀원들이 우리도 좀 뭐 좀 먹자.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네. 역에서 내려서 찐계란을 그때 우리 진짜 함께 동의하고 찐계란 여섯 개를 산 거예요. 우리가 네. 동의하에 이건 네. 좀 먹어야 산다. 우리도 가난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찐계란 하나씩 맛있게 먹었죠. 네. 먹고 저도 이제 먹으려고 딱 보는데 네. 없는 거야. 분명히 여섯 개를 샀는데, 샀는데 없는 거야. 제 게. 저는 안 먹었는데. 순간 정말 너무 정말 누가 먹었죠? 그거? 꽤 오랜 시간을 굶주리고 가다가 네. 그 찐계란 하나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호세아 형제 사진 작가 이제 호세아 형제님이 네. 광고를 제대로 안 듣고 이게 하나 한 사람당 하나씩 먹어야 된다는 광고를 안 듣고 두 개를 드신 거야. 저희가 이런 저 그냥, 여행을 저 그냥 바로 청취자 여러분. 기차 내릴 뻔했잖아. 그래 지금 혹시 방송 우리 호세아 우리 형제님 듣고 계시면 그때 찐계란 두 개 드신 거 내고 저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시작해서 한 2주 지나면 네. 민감해집니다. 서로 먹거리에. 맞아요. 네, 네, 꼭 그 기억하시고 찐계란 때문에 저희 또 예민해졌던 사건도 생각나고 아까 바이칼 얘기 참 나왔는데 저희가 그 이루쿠츠크에 섰을 때 그 바이칼을 들렸어요. 그 바이칼 호수를 와, 그 얼음으로 뒤덮인 바이칼 호수. 그때 어떠셨어요? 그 밑에 물은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물이 보여요, 너무 맞아요. 깨끗해서 네. 밑에 깊이까지 다 보여요, 얼어도. 네. 근데 그 보면 영화처럼 영화에 보면 그런 강이 얼어 있는데 얼음들이 이렇게 서로 비켜나서 보이는 거죠. 그 네. 아래가 갑자기 중간에 서 있으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맞아요. 밑에는 움직이니까 순식간에 무너져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막 쫙 갈라지는 소리나 뭐 이런 소리들 예. 그 현지 사람들은 예. 그 위로 차도 간대서 맞아요. 사실은 안전한 그만큼 두껍게 얻은 건데 예. 너무 맑으니까 너무 맑아서 그때 그 소리 제가 녹음해 갖고 왔잖아요. 들어보실래요? 진짜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감나죠? 아, 이거 완전히 박물관이시네요. 뭐 자료가 없는 게 없네. 아니, 저희가 이게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운드 되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잘 준비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실감나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네. 네, 또 기억에 나는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앙카라강. 아마르? 앙카라강이에요. 앙카라강. 앙카라강 광장에서 저희가 한 30~40분 정도 촬영했었어요. 아, 기억납니다. 막 다니면서 그때 그 호세아 형의 그 파노라마 카메라가 바디가 완전 그냥 쇠거든요. 저희는 플라스틱 마그네틱 그렇죠? 플라스틱이었는데 그형 카메라는 쇠로 되어 있는 파노라마였어요. 렌탈해서 간 거였죠. 촬영하고 봉고차에 딱 탔는데 이 카메라 바디가 바로 이렇게 얼음으로 그 뭐죠? 얼려진 동태 같은 거 있잖아요. 어머, 순식간에 타자마자 싹 얼어버리는 아, 그런 기억이 갑자기 또 그거는 나네요. 진짜 그 뭐 사진 있나 그 자료 사진? 아, 그 카메라 자료 사진 아마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건데. 그거 찾아가지고 예, 우리 시청자분 보여드릴 그때가 영화 22도인가 그랬는데 아마 체감 온도는 영화 한 35도 정도 됐을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아 너무 너무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도 그 기차 타고서 정말 바이카로스도 경험하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바이카로스에서 그 예배하던 장면이 있어요. 너무 네, 생각나요. 정말, 예,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했던 순간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세요? 아, 기억 나죠? 네. 참 그 저희 긴 여행이었지만 저희에게 그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이 되고 또 어떤 큰 의미들을 부여했던 여행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여러 나라를 이동했어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노보시비리스크까지 가고 그다음부터 중앙아시아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저희가 이제 차량을 이용을 했잖아요. 이제 그 기차로는 저희까지 갔네. 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까지. 알마티. 네, 알마티까지 기차로 가고 그 뒤에는 이제 차량을 이용을 했는데 그 국경들을 넘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 한번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기억 혹시 나세요? 응주 목사님? 기억나세요? 네. 저는 그 여행을 처음부터 동행했던 네. 그 세 살 때 이제 강제 이주를 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 할머니 우리가 만났잖아요. 네. 그분이 국경에 대한 아픈 기억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으로서 겪어야 했던 그런 고려인으로서 그렇죠? 수모들 네. 또 당한 여러 가지 강탈됐던 것들을 네. 그분이 국경을 넘으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 까작에서 러시아에서 까작을 넘어갈 때 그때 그 국경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팀 안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 어떤 좀 세밀하게 얘기하면 그 이제 기차에 있는 스텝하고 이제 까작 사람이죠. 네, 네. 그 러시아 국경을 하나 넘고 까작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를 의심했던 거죠. 너희들 동기가 뭐냐? 네. 뭐 하러 왔냐? 네, 학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이라고 그렇죠. 얘기는 했는데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장비가 이제 뭐 전문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네. 때문에 카메라라든가 장비가 많으니까 수상하게 여긴 것도 있고 네. 자기가 그것을 이제 험잡아서 이제 돈을 좀 뜯고 싶은 게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너희들 수상하다. 국경에서 내가 다 얘기하겠다. 내가 수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면 장비 다 뺏기고 네. 그렇게 될 건데 나한테 돈을 좀 다오 이런 이제 딜을 요구한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제 내부적인 회의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회의 결과 이제 몇몇 이렇게 됐지만 네네네. 찬반이 있었지만 끝까지 우리가 되게 기억나요. 네. 차성 교수님도 굉장히 이제 네. 원칙을 강하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네. 팀이 결정하는 데 되게 좋았죠. 아 저는 그때 이제 무슨 정신이 그랬는지 네. 지금 같으면 그냥 좀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참 무모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젊기도 했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 길을 우리가 뚫어내고 네. 수많은 우리의 후배 사역자나 사람들이 이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행을 할 텐데 네. 우리가 이 국경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한다면 네. 우리가 천문을 여는 사람들로서 좀 부끄럽지 않겠냐 네. 결정하고 우리가 끝까지 막았죠. 안 했죠. 그 그렇죠. 요구를. 네. 할머니는 중간에서 이제 소수민족으로서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계속 이제 안달하고 그렇죠. 자기 돈으로 막 주려고 네, 하기도 주도. 했고요. 네, 우리가 그때 할머니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그 광야 가운데 제가 끌려왔었어요. 할머니하고 저하고 그 맞아 끌려가가지고 저희만 남겨두고 기차 떠나는 줄 알았어요. 저하고 네. 할머니만. 아. 할머니가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 그때도 얼마나 저희가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기차는 떠나면 저희는 그 광야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진짜 그 소수민족으로서의 할머니의 아픔도 치유가 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정말 힘 있는 분이라고 알게 되고 네. 또 건너가면서 어쨌든 그분은 우리를 고발했지만 네. 오히려 그 러시아 군인들이 혼났어요. 그분 혼났죠. 그분이 그때. 막 모자질 할 때 그렇죠. 네, 네. 너 조용해라. 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말을 들어주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냥 네. 또 그렇게 했던 네. 그런 기억들 있죠. 아 정말 위기였는데 그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것 같아요. 매 순간에 어떤 일 결정할 때 저희들의 경험이 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결정들을 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방송으로 나가는 이야기 중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그 고려인들이 1937년도에 그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는 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주되는 루트를 따서 저희가 만 킬로를 여행한 거거든요. 네, 지금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 얘기들은 조금 이제 4부에 가서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뭐 얘기만 이렇게 좀 했는데 우리 그 곡 한 곡 듣고서 네, 4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유나 우리 사모님 나오셨어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저 요 곡 기억납니다. 그 여행할 때 뮤직비디오 찍는다고. 아마 찾아보면은. 어머, 진짜 너무 슬쩍해요. 아마 찾아보면은 그 어색한 뮤직비디오 찍었던 자료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출시가 안 된 게 참 아쉽네요. 네, 그죠? 우리 방향에서 별거 다 했다, 우리. 네, 그 유튜브에 띄워볼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출시 안 된 게. 네, 자, 손유나의 내가 경외하는 오직 한 분. 뮤직비디오는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에 나오면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땅들과 바다와 하늘을 넘어 안녕하세요. 정릉 배들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찬환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2012년에 와우CCM 해외사역팀과 함께 몽골을 방문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아직도 가슴 뜨겁게 기억되는 모습은 현지 교회들을 다니며 찬양 집회를 인도할 때 와우CCM에서 제작해 보급한 몽골어 찬양들이 몽골 전역에서 현지인들의 예배 중에 그리고 삶 가운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와우CCM의 사역은 이제 몽골뿐 아니라 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어 찬양이 제작되어 중국 현지에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시편 말씀을 붙들고 찬양이 필요한 선교지에 현지어 찬양을 제작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 와우CCM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1만 원의 후원이 몽골과 중국의 한 영혼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로 쓰여집니다. 지금 와우CCM 홈페이지에 오시면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세비와 함께하는 업드림. 자, 지금 4부 순서로 저희들 돌아왔는데요. 사진작가 김도태 우리 작가님과 오영진 목사님 그리고 손윤아 사모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지금 기억으로는 출발할 때 한 겨울이었어요. 그 아라레 근데 도착했을 때는 봄이 됐던 걸로 저희가 기억이 나요. 꽤 오랜 기간의 여행이었고요. 이 여행을 사실상은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제가 그 조금 얼떨결에 등산 가운데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 오영진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번 뭐 좀 그 당 이 여행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행 과정에 우리가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시작은 좀 무겁었죠. 무겁고 네. 짐이 많이 있었어요. 소위 이제 묻혀진 역사를 우리가 풀어낸다. 민족의 아픔, 또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좀 풀어내는 여행을 해보자라는 의미였고요. 저는 여행 전에 부흥한국이라는 팀에서 YM에서 시작됐던 팀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몇 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저희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사역을 했죠. 그래서 흩어진 한인 이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뜻 가운데 일어나서 네. 민족이 하나 됨, 또 열방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남미에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네. 돌아오는 그런 비행기였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더 깊은 것 알고 싶습니다. 다음이 어디일까요?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내가 그때는 이제 결혼 전이니까요. 네. 근데 우리 아내가 그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라는 그 곡을 만들었어요. 다니엘 9장 다니엘이라는 기도. 그 민족이 아파하는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품고 주님 황폐에 무너진 이 땅을 돌아보시옵소서. 이제 그런 이제 곡 내용이었는데 어느 날 혼자 이제 그 곡을 가지고 혼자 기타로 예배하다가 뜻하지 않게 눈앞에 네 글자가 딱 보인 거죠. 신사 참배.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것을 이제 꺼내기가 네. 참 좀 민감한 때였어요. 아직은 그렇죠. 좀 이슈가요. 네네. 근데 저도 당황했죠. 사실 그때부터 이거 심상치 않다. 그리고 이제 신사 참배에 대한 연구에 시작했죠. 연구를 시작했죠. 먼저 금식을 하고 네. 여러 이제 책들을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놓고 공부를 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걸 많이 사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단체들에게 이걸 좀 이제 드러내서 정리할 때가 됐다. 민족적 배도를 해결할 네. 때가 됐다 이제. 근데 여러 단체들이 좀 사실은 조심스러워했어요. 아직은 네. 살아계시고 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러다가 어쨌든 그 역사적인 그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네. 역사적인 그 맥락이 우리가 배도가 시작되고 모든 교단들이 무너지는 그 때에 우리 디아스포라의 역사 중에서 가장 사실 슬펐던 이 고려인들의 네. 1937년 강제이주 사건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역사적인 좀 그런 비밀들을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그 연해주 지역이죠. 블라디보스톡에서 네. 중앙아시아로 이끌어갔던 씨앗 가슴에 품고 그 땅까지 그냥 다 살림 놓고 떠나게 했던 네.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특이한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인사학자들을 만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처음 만난 분이 우리 차선 교사님이고 아유, 참 그때 제가 네네 네. 그 은밀한 치밀한 네. 계획 속에 네. 등산을 하면서 네. 갑자기 그 오도에, 저보고 네. 등산을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하 네. 제가 작업 들어간 거죠. 네. 어머나 저 연애 시작할 때도 등산을 가자 그랬어요. 우리 아내도 제가 등산으로 어머나, 시작해서 그걸... 산에서 프로포즈하고 네, 결혼. 세상에 아, 이게 등산이요. 엮이셨네. 네. 저희 다 등산합니다. 아 그러네 우리 북한산에 있는 비봉이라고 맞아요. 네. 북한산 비봉. 제가 차성순 교사님하고 네. 이 DK를 준비하면서 네. 6개월을 열심히 다녔죠. 아, 맞아요, 맞아요. 김밥 안 싸들고. 등산이 그 저도 등산 사실 그때 처음 한 거거든요. 뭐 이게 산책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뭐 믿지? 등산을 시작하려면 갑자기 저보고 뭐 신발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남대문 시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그럼 뭐 등산해야지 그러면 뭐 신발을 사야 뭐 이게 한번 끝내지 않고 계속 한다. 그래갖고 신발을 그때 사가지고 그 비싼 신발 사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발을 비싼 걸 사서. 네, 그러면서 막 뭐 직벽을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 막 이렇게 막 직벽 올라가고. 지금 생각하면은 선교적 훈련을 한 거죠. 우리가 목숨 네. 걸고 벽을 오르면서. 네. 아, 근데 그 사실 지나고 있어요. 보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셨다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게 그 36일 여행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고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데 사실 저는 그 등산한 그 6개월의 기간 준비 기간이 없었으면 아마 중간에 쓰러졌을 거예요. 아. 네, 근데 아프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런 계기가 아닌가. 네, 지금 생각하면 맞아. 참 그 아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내 만나면서 네. 처음 했던 얘기도 산에 가자였고 첫 선물이 신발. 신발 사줬어요 등산화. 동대문 또 전문샵에서. 수법이네요. 아, 그렇죠. 네, 수법이에요. 네, 거기서 프로포즈하고 네. 불운도 거기서 받아 제가 개척을 했거든요. 저한테는 성지. 북한산. 네. 그래서 저희 두 자녀 이름이 다 산 이름이랍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름이 네. 시온산, 신해산. 그래서 오시온, 오시네. 네. 그 우리 저 락처치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방송 혹시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 목사님 산에 가자 그럼 좀 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대문 가죠. 네. 자 어쨌든 그 산을 통해서 엮어진 그 여섯 명의 전문인 그 사역자들이 그 여행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실 그 여행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참 많이 느끼게 된 계기였던 네. 것 같은데 순진아 사모님 그 기간 동안 혹시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하나님 간증할 만한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그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 가면서 저희를 마중 나올 분이 계셨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오시다가 차가 사고가 나서 못 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만나서 가야 되는데 그분은 못 오신다고 하는데 그 시작 때부터 저희를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부터가 제일 그렇죠. 사실 저희가 계획을 많이 했어요. 준비도 많이 하고 6개월을 준비했으니까 그렇죠. 기도도 하고 뭐 재정도 그렇고요. 근데 참 재밌던 게 여행 한 떠나기 10일 전부터 재정 문제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 출발한 때부터 그 뭐죠? 계획 루트 만나야 될 사람들도 다 네네네.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를 놀라운 드라마가 진짜 하셨다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네. 도시는 블라디보스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속초에서 우리가 육로로 이 모든 여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비행기를 타지 않았는데 네. 육로가 막혀 있으니까 북한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배를 이용한 거죠. 네네. 그래서 배를 타고 북한을 이제 옆으로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로 한 건데 그쪽에서 나온 분이 못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급히 이제 배 안에서 만나게 된 어떤 선교사님을 네네. 통해서 네. 우스리스크로 간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게 맞아요. 우스리스크에 가서 나제르다는 할머니를 만났죠. 그 할머니 뵌 네. 것도 사실은 그렇죠. 예. 할머니가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71, 2세 정도 되셨고요. 예. 그분이 아니 사실 가이드가 그렇죠. 할머니 모시고 가이드한다는 생각 못하거든요. 그렇죠. 여행도 길고요. 한국말과 러시아말이 소통될 수 있는 네. 아주 탁월한 분이셨고 네, 소통이 그분이 또 네. 직접 3살 때 네. 그 1937년에 강제주 강제주를 하셨던 분이고 네, 네. 또 그 부모님, 아버님 이런 분들이 그 바이칼호수에서 네. 내려서 네. 소위 이제 지식인들을 이제 거기서 총살하는데 그 할머니 기억으로는 내려가셔서 안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역사를 가장 품고 자라오신 분을 네. 우수리스크에서 만난 거죠. 그 할머니가 저희 그 만났을 때가 네. 할아버지가 이제 상당하신 상당하시고 네. 3일 후였는데 네. 할머니께서 내가 얘들 가해들을 해주겠다 나만한 사람이 없을 거다 내가 함께 가고 싶다 이 말씀을 하셨었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네, 그분이 또 역사 선생님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주 네. 정말 하나님의 한 수셨죠. 저는 사실 잊을 수 없는 게 사실 제가 그 이름을 지금 다른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선교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이름을 그래서 하고 있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 할머니가 지어주신 거예요. 예, 제가 그 처음 그 할머니가 네, 그 처음 할머니 딱 만났는데 저를 처음 보자마자 안으면서 하신 말씀이 요시프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시프가 뭔지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어로 요시프가 요셉이라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할머니였네요. 네네. 아, 그 돌이켜 보면 네. 할머니의 연세도 있지만 역시 그 세월을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오신 지혜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 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보다 지금이 더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이. 맞네요. 저희도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생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할머니였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을 여러 번 넘어간 계기들이 많은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러시아 문화가 어른들을 공경하니까 할머니가 나서면 참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해결돼요. 맞아요. 우리 네.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네. 할머니가 계셔서 네, 맞습니다. 군인도 경찰도 예의를 표했던 네. 특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북한 분들이 그렇죠. 그 할머니가 했던 그 국률사역도 우스리스키에서 했던 그걸 기억하고 고려인에 대한 예의로 좀 우리 한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었던 네. 아, 참 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도 저희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또 그걸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맞더라고요. 사실 저는 네.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못 온다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딱 속초항에서 받고 네. 진짜 깜깜했어요. 영어도 안 통하는 나라고 뭐 어디로 우리는 다른 역에 도착하고 네. 정말 사실은 겉으로는 좀 뭔가 믿음 있는 척 했지만 굉장히 근데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할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가졌던 그 비전 네. 그러니까 1937년에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 역사 중에 가장 참혹했던 고려인들이 갔던 그 길을 동일하게 네. 실제로 그 길을 3살 때 갔던 그 할머니와 함께 네. 그 당시 얘기를 역사적으로 들으면서 그 길을 그대로 우리가 갈 수 있었다라는 건 참 우리에게 축복이죠. 하나님 주신 네. 큰 선물이어도 네, 잊을 수 없죠. 네. 네. 지나고 보니까 아주 뭐 할머니의 역할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카자흐에 머물렀을 때 그 위구르 과부였죠. 네, 그 집에 갔던 일이 좀 기억이 나요. 네, 저는 좀 그런 일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과부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아팠어요. 네, 아이들 키우면서 아프고 밤 걸렸어요. 그런가요? 네. 그 당시 이제 뭐 통역을 해주시긴 하는데 함께 이제 기도도 해주고 또 그랬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어떤 기억이 사실 나냐면 그 여자분이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같이 기도해 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그 어떤 그분의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 우리 여자 성도님의 그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니까 그때 기도했던 참 그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뭐죠? 겨울을 나야 되는 그 난방을 할 수 있는 그 나무 예, 땔감이 없어서 겨울을 춥게 지내야 되는 전기도 끊겨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100불인가 아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거를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손이 없니?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갈등해도 이거 아마 손유나 사모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100불 딱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 중간에 가다 뭐 사 먹으려고 그거 너무 귀한 거였을 텐데 왜냐면 저희가 우리에게 100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정말 사실 어떻게 뭐 여행 가운데 그 100불 없으면 어떻게 정말 맞아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 경비도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36일 여행하는 동안 제가 100불 챙겨 갖고 왔어요. 찐계란 하나에 우리가 팀이 깨질 뻔한 그렇죠. 그런 제동적인 상황인데 네, 100불이라면 네. 정말. 근데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참 야속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 이제 그 헌금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를 통해 해가신다는 일도 제가 공부했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김도태 집사님 뭐 작가님 기억하시는 또 약간 뭐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네. 그 사건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새벽에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다 같이 중앙아시아에서 아, 네. 그때 눈이 많이 왔고 창 바깥으로 보면 눈이 이렇게 허리까지 막 이렇게 차져서 이렇게 치우고 있던 그때 새벽녘에 이 하체는 너무 시린 거예요. 얼어 있는 거죠 거의. 그때 제가 카메라로 창밖에 이렇게 계속 촬영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이렇게 임재하시는 듯한 느낌 그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새벽에 그때 6시 반 정도쯤 됐을 때 이렇게 차가 지나갈 때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촬영을 거의 한 100여 장을 했어요. 근데 할 때 딱 느끼면 와, 이 사진이라고 했었을 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사진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시잖아요. 그때 그 느낌을 저에게 그대로 주시면서 그 한 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요라는 전시, 전시를 2007년도에 할 때 그 사진을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려드리겠지만 근데 저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시할 때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옆에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이거는 그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느낌을 자기가 받는다라는 얘기를 그걸 바로 느끼셨네.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뒤에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촬영을 계속 하다 보면 촬영할 때 파인드를 통해서 그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진이 실제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진 작가로서에서는 그 여행 중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저희 아들이 2008년생이거든요. 첫째 아이들이 고요 이름을 고요라고 졌죠. 네. 그 고요라는 건 하나님과 잠잠한 시간을 갖는 시간 그게 고요한 시간인데 우리 현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잠잠한 시간을 갖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행이랑 약간 비껴나가게 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우리 고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었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여행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고백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이 버스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제적인 상황들이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전쟁도 좀 있고 그래서 특히 단기 선교 준비할 때 위험 지역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죠.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 버스를 탈 때도 제 기억에는 이제 알마티에서 이제 기차 긴 기차여행 끝내고 버스를 정말 타는데 이제 저희 일행 중에 자매님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안전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저는 되게 어려웠어요. 솔직히 속으로. 근데 그 버스 그 터미널이 굉장히 음흉했고 또 무거웠고 어두운 밤에 이제 그 버스를 타 현지인들하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 안에 약간 좀 걱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버스를 딱 타고 제가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모니터가 딱 화면이 켜지더라고요. 그때 나온 그 영화 기억하세요? 조폭마누라. 조폭마누라. 한국말로. 그러면서 오히려 그 영화가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여행. 이런 어떤 느낌? 그러면서 거기 있는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네. 자, 우리는 형제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릴렉스 됐던. 네. 오히려 그게 너무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래요? 그 어떤 역에서 우리한테 너무 추우니까 보드카를 주고 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보드카가 그 화학 그 약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너무 추워 보이니까 네, 저희가 먹었나요 그거? 안 먹었죠. 안 먹었죠. 못 먹었죠. 못 먹었죠. 네, 참 많은 그런 기억들을 남겨준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가끔가다 뭐 이런 조폭마누라 영화를 통해서도 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저희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여행에 대한 좀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각자 개인에게 이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간증도 하긴 했지만 그거 한 가지씩 좀 나누고 오늘 저희 얘기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손윤아 사모님 혹시 이 여행 통해서 얻으신 네. 의미가 있다면? 그러고 보니까 참 저는 여행이라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도 뭐 그렇죠. 삶이, 삶이 여행처럼 네. 지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여행 중에 그 세르게이 전도사님 생각나시나요? 아, 기억나요. 네. 그때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정말 그 고려인이시고 거기서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저희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가면서 정말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사가지고 갔잖아요. 그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에 네. 그래서 그 마트에서 너무 비싼 아이스크림을 많이 사가지고 갔는데 네. 전도사님 댁에는 냉장고가 없었던 거죠. 그게 저는 돌아와서도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세르게이 전도사님처럼 냉장고가 없어도 살 수 있다. 사역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집이 숙소가 되는 거죠, 그냥. 야, 준비되신 사모님이시네요. 네. 그렇게 됐던 거네요. 신혼여행 40일 네. 하시고 또 이 여행 통해서 네, 그래도 준비되신...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 네. 가지 하나님의 마음도 열방을 향한 마음도 더 알 수 네. 있었고 또 정말 어렵게 사역하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게 됐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하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 더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경험을 지금도 하고 아, 살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오영준 목사님 사모님의 뭐 이야기 들으셨는데 어떤 네. 여행을 통해서 받은 의미들 네네. 좀 나눠주시죠. 뭐 시간이 우리가 여행을 너무 많이 했고 네. 또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네.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좀 정리해보자면 네. 한민족의 실크로드가 어떤 의미였을까 네. 우리가 사실 아직 다 풀어내지 못한 게 있죠. 우리 숙제처럼 네. 저희가 책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긴 네. 하지만 네.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가장 민족의 아픈 역사를 통해서 흩으셨던 그 네. 복음의 씨앗들 네. 우리가 그 길을 그대로 정말 기도 가운데 행진하면서 만났던 그 뿌려진 씨앗의 열매들 네. 그리고 마지막 땅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됐던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요. 네. 저는 그 마지막 그 길에서 우리 아라레였죠. 아라레 네. 그 네. 최종 그 까르깔 파키스탄에 있는 아라레 우리가 서서 네. 같이 있을 때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어떤 여행은 다 끝났고 이제 네. 긴장감도 풀어질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지만 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저한테 사실은 좀 있었고요. 그 여행을 통해서 그 우리가 어떤 유국에 갔을 때 네네. 그 발료지아라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네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 17절을 말씀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네.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네.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네.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 이런 네.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는 그분 말씀으로 사실은 좀 이 여행이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예청자들에게 좀 도전한다면 네. 우리가 뭐 다들 나아가는 루트의 그런 여행들 말고 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맡기시는 루트들이 있어요. 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역사 가운데 또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영적인 키포인트를 찾아서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여행 루트를 발견해라. 창의적인 선교 루트를 발견해라. 그리고 그것을 아, 진짜 기독관을 풀어내는 그런 도전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 여행이 더 저한테는 평생의 여행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풀어내야 될 일들이 더 많다라는 네. 것들을 가지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서 여행이 주신 의미들을 풀어가실 것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귀한 말씀 또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김도태 작가님. 네, 그 여행은 확실히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는 게 그렇죠. 재미있고 은혜로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문인들이 같이 한다라는 거가 그 사실 더 협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전문인들이 그러면서 더 그 저희 마음을 만지시고 섭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저희가 더 성숙해지는 그렇게 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여행이 그때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느끼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여행을 계속 이어가게 하고 더 전문적이면서 더 배려하는 그런 우리 1937 DK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 참 저에게도 사실 그 여행 통해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여행인데요. 정말 귀한 여행 함께 해주신 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할 얘기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그렇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나누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여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그분의 그 능력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한번 소망해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요셉이의 엎드림. 네, 이 방송 통해서 함께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이 시간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출연 해주시면 또 좋은 얘기 들려주시길 좀 기대해보고 우리 김도태 작가님 다음 주에 뵐 거죠? 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생각나고 저녁에 잠이 들 때 생각나는 기쁨의 찬양 소리 울려 퍼지는 축복의 나눔이 있는 곳 와우 CCM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심장이고 그리스도가 말하는 음성이고 그리스도가 도와주는 손입니다. 얼마 전 친구로부터 온 SNS에 적혀있던 글귀입니다. 마음 깊이 와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성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아직은 좀 어색하고 서툴지만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들려드리면서 엎드림의 요셉이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주 안에서 복되고 희망찬 한 주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비로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보고픈 얼굴들 그린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있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네 길에 나라에 주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